사가 쓰고 방랑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 문 문간 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한 수로 떠나가는 김사가 싫든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선을 젓는 집집마다 부대접에 껄껄대며 떠나가는 김사가 바람에 지지였나 사랑에 지지였나 개나리 꽃짐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팔도강산 다향사리 몇몇 해든가 석양지는 산마루에 잠을 자는 김사가